50 languages. 13. 13. الأنشطة والأعمال. 활동들. 활동들. ماذا تعمل مارتا؟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마르타는 무슨 일을 해요? هي تشتغل في المكتب.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إنها تشتغل على الحاسوب.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그녀는 컴퓨터로 일해요. أين مارتا؟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마르타는 어디 있어요? في السينما. 영화관에요. 영화관에요. إنها تشاهد فيلماً.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ماذا يعمل بيتر؟ 피터는 무슨 일을 해요? 피터는 무슨 일을 해요? إنه يدرس في الجامعة.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그는 대학에서 공부해요. هو يدرس لغات.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그는 언어를 공부해요. أين بيتر؟ 피터는 어디 있어요? 피터는 어디 있어요? في المقهى. 카페예요. 카페예요. إنه يشرب قهوة.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إلى أين تودون الذهاب؟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해요? إلى الحفلة الموسيقية. 콘서트장요. 콘서트장요. هم يحبون سماع الموسيقى.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إلى أين لا يرغبون الذهاب؟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들은 어디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إلى المرقص. 디스코장이요. 디스코장요. هم لا يحبون الرقص.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들은 춤추는 것을 안 좋아해요.